I don't know what's going on, but don't tell me your love is gone. 머리는 너무도 복잡해. 어떻게 그리도 쉽게 사랑이 변할 수가 있니? 왜 난 늘 이 자리에만 있는데? 전화는 왜 꺼진 건지 아무 말 없는 너, 왜 눈을 피하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러니. 뭔가 달라진 말도 차가워진 눈빛도 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금이 가버린 우리 사이 뭐가 문제인지 말해줘. I'm in love with you. 너밖에 없어. 사랑만으로 But it's not enough. 너 어떻게 내 맘을 되돌릴까 말해줘. 정말 답답해. I'm